서른다는 걸 알아. 진심을 말해줘. 결국 다 흔적들로 돌아오니까 힘을 한 번은 말은 하지 않을 거야. 난 내게 들려줄게, 들려줄게. 내가 뭘 했어? 이길 걸 했잖아. 믿지 못했어. 이길 수 있을까? 이 기적 아닌 기적을 우리가 만들 걸까? 난 여기 있을까? 네가 내게 다가와준 거야. I do believe your galaxy. 듣고 싶은 너의 멜로디. 널 은할 수의 별들은 너의 하늘이 과연 어떻게 숨을지. 나 절망 끝에 결국 내가 널 찾았음을 잊지 마. 넌 절벽 끝에 서 있던 내 마지막 기유야. Live. 내가 남기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눈을 하나 만들자. 속에 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이 기다릴 거야. 믿어도 괜찮아. 널 위로해줄 magic shot.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처음의 술을 얼른 타보며 넌 괜찮을 거야. 여기 magic shot. Cha-cha!